신 변청러 코다이 더 이면 Just for you 부팅 덕기 부팅 덕기 저양스 아이니 따오디 10대 뿌띠 워이뺀 이호 이뺀 동짠 밀렌 달과 신지 뿌띠 영리 앞에 쇠 달과 껌만 뿌띠 워스웨라 진과 퇴 타이완 내 Break it down, let me show you I'm a bling bling and I'm a kiss kiss, baby dance with me.